안녕하십니까. 경제 세미나 아나운서 이규봉입니다. 요즘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경제에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 대국이 됐다지만 그 속에 내재된 많은 문제점들이 돌출되면서 중국 경제가 하나의 큰 시험대에 올라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 지금까지 중국의 성장이라는 호재를 누리면서 중국 경제를 그저 낙관해왔던 우리로서는 이제부터 새로운 전략과 또 대책을 세우는 게 시급해졌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도 그렇지만 중국도 아직은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전략을 통해 협력할 부분들이 많다는 점인데요. 자, 오늘 경제 세미나 시간에는 앞으로 10년 한국어 없는 중국은 있어도 중국어 없는 한국은 없다를 주제로 한 GNC 팩토리 김상철 대표의 강연을 들으시겠습니다. 김 대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의 상하이와 베이징 무역관장을 역임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영림원 소프트랩 조찬 강연을 녹취한 내용을 직접 들려드립니다. 함께 하시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외무역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코트라에 한 32년 재직을 했었는데요. 처음을 동경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로 한국으로 치면 동쪽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쭉 말레이시아, 리비아, 유럽, 미국 이렇게 쭉 거쳐다 보니까 거의 전 대륙을 섭렵을 했는데 이제 맨 마지막 무역관 생활을 서쪽에서 했어요. 중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지구를 한 바퀴 돈 셈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요즘 같은 이 전문가 시대에 저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죠. 제너럴리스트입니다. 소위 말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 국가를 다녔으니까. 그래서 제가 2011년 9월에 중국에 갔더니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여러분 저보다 더 연배가 높으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 감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2011년에 딱 중국 갔더니 뭔가 좀 이상한 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중국 경제가 제가 밖에서 본 중국 경제 다른 나라에서 본 중국 경제보다는 조금 심상치가 않다. 중국 경제가 계속 잘 나갈 수가 있을까. 대부분의 그 당시 2011년에 중국은 불패다. 중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개혁개방 이후에 지난 30여 년 동안 10% 내외의 고도 성장을 해왔고 뭐 IMF라든지 미국발 금융위기, 유럽발 재정위기에도 끄떡없이 중국이 견뎌왔기 때문에 중국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거기에 상당히 좀 회의론적이었어요. 제가 보는 필링은 딱 보니까 중국이 뭔가 적신호가 온 것 같은데 과연 이분들의 이야기가 맞을 것인가. 보니까 지난 32년 동안에 중국이 10% 내외 성장을 할 때 한국은 그냥 올라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제 떠날 작년에 이제 3년이 지나서 보니까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고 있어요. 중국에 진출한 우리 대기업이 대부분이 몇몇 대기업을 빼놓고는 많이 죽을 수가 있죠. 기업이 죽을 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재원을 줄입니다. 빼는 거죠. 빼는데 상해나 북경에 있는 임원들이 많이 그만뒀어요. 직급을 낮춥니다. 법인장을. 또 현지화를 자꾸 시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 대한 시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중국에 대해 많이 연구한 사람들, 중국에 많이 근무한 사람들은 중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론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미국이나 일본 이런 선진국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중국에 대한 연구나 경험이 축적된 나라들의 평가를 보면은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일관하고 있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이거를 동시에 봐줘야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올 것인지 이야기를 담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저희 테이블에 잠깐 앉아서 이야기를 어떤 회장님이 말씀하시던데 주식시장 요새 뭐 책도 말해요. 지금 서점에 나가보면은 중국 주식에 관련된 책이 한 10권도 더 나와 있을 겁니다. 많이 현혹을 시키고 있는 거죠. 슈퍼차이나 뭐 중국 불패로 중국에 대한 이 거시경제 뭐 굉장히 장밋빛 중국이 팍스 시니카니 슈퍼차이나니 이런 책들이 한국에는 그런 책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또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과 일본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책들이 더 잘 팔린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so what? 그럼 중국이 저렇게 바뀌고 있고 저렇게 잘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내놓는 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변화에 대한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만 우리가 정확한 중국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한번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갑자기 골든타임이란 말이 작년에 우리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골든타임, 이게 많이 쓰이고 있는 용어 아닙니까? 경제계에도 이런 골든타임이라는 연이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이 3년도 채 남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중국의 추격이 빠르게 이제 올라오고 있고 또 일본이 재건한다고 뭐 엔젤을 장착하면서 빠르게 또 수출시장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위기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 갖고 있는 내면을 알고 있는 건지 그들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단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해법과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이래 보면은 우리는 총론만 다 있어요. 중국 내수시장 진출 총론은 많아. 야 이제 뭐 중간재 부품은 수출이 잘 안 될 것이다. 소비재로 공략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다 하죠 누구든지. 자 우리 같이 이제 수출 갖고 먹고 사는 나라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옛날에는 뭐 IT 시대 우리가 IT 강국이다. 뭐 그런 거 갖고 이제 90년대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글로벌 트렌드의 변화 방향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읽어내느냐.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변할 것이고 또 우리 동북아 주변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뭐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변화의 방향을 잘 짚어내야 된다. 그 변화의 방향을 짚어내야 전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략에 대한 우선순위도 좀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맨날 수출하면은 상품만 탁 내서 어쩌죠? 상품, 자본. 근데 저는 이제 사람을 더 우선순위에 내놔야 된다. 사람을 많이 뿌려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한창 80년대 제가 코트라 입사해갖고 그때 최고 화두가 뭐냐면 대일 무역 역조 개선이었습니다. 우리가 물건 수출해갖고 부품 소재 수입해서 일본에 다 갖다 바쳤잖아요. 그때 이게 어떻게 하면은 일본하고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일본의 기술을 캐치업할 것인지 그래서 많이 이제 도입한 게 그때 나온 아이디어가 일본의 퇴직 기술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좀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우리 기술을 좀 높여보겠다. 그래서요 중국은 항상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근데 제조업에 저는 많은 공략을 다녀봤어요. 다녀보니까 현장에는 다른 답이 있습니다. 제가 간 그 항저우의 본사가 있는 길리 자동차라고 있어요. 길리 자동차. 잘 아시죠? 스웨덴 볼보를 인수한. 거기에 한국 기술자들이, 엔지니어들이 60명이 있어요. 현대 대우 출신들이 많습니다, 또. 그 진리의 벤치마킹 대상 1호가 한국차 메이커, 완성차 메이커, 현대입니다, 현대. 현대를 잡기 위해서는 한국 기술자들을 써야 된다는 거죠. 사후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40대 되면 뭐, 공장에서 쫓겨날 판인데, 이런 분들을 중국 제조업의 현장에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기술, 우리 부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러브콜이 굉장히 많은데도 아쉽게도 체계적으로 그런 우리 퇴직 인력들을 중국의 제조업 현장에 갖다 놓는 일들을 안 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뭐라 합니까? 우리 20대, 30대하고 청년 실업하고 경쟁이나 시키고 있는 거죠. 유통망. 중국 온라인 시장을 공략해야 된다. 뭐 중국 소비자 시장에 뜬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유통 현장에. 근데 제일 많은 게 대만계입니다. 대만은 뭐 잘 아시다시피 언어도 같고 이러니까 대만 사람들이 많고요. 전 대만 사람이 많은 건 인정을 해요. 근데 일본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편의점 같은 게 있어요. 수입 전문점, 식품 전문점, 시티슈퍼, 시티마켓, 홍콩계인데요. 그런데 수입 상품 전문 취급하는 그런 전문점에 한국의 유통 전문가들은 없어요. 일본 애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제가 코트라 관장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사업도 같이 해봤어요. 시티 슈퍼하고 했는데 거기 담당 인물이 나온 게 일본계예요. 그 시티 슈퍼 푸동에 시티 슈퍼 가 보니까 80%가 일본 식품이 있습니다. 한국 식품은 1%도 안 돼요. 뭡니까? 사람을 심으나 해야 사람이 물고 오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한국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해외 생활하면서 계속 좀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느냐. 강소국, 강중국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한국이 지향해야 될 국가의 목표가. 근데 저는 다크호스라고 생각합니다. 다크호스. 강대국들은 절대 친해질 수가 없어요. FTA도 강대국끼리 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일본과 중국은 절대 안 붙어요. 한중일의 FTA 되겠습니까? 한일 간의 FTA도 안 되는데. 그 레버리지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크호스가 된. 저는 요즘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부 들어와가지고 시진핑 정권하고 굉장히 밀월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참 조심스럽게 보고 있거든요. 왜? 이 밀월 관계가 한 오래 갈까? 이걸 오래 끌고 가야 되는데 사실은. 저쪽은 10년을 하죠. 보통 집권을 하면은. 이변이 없는 한. 우리는 5년하고 이제 바뀌는데. 이제 이러한 이 밀월이 되는 이유는 서로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러브콜이라는 게. 저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우리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니고 중국에. 중국도 우리에게 러브콜을 분명히 보내고 있습니다. 필요한 존재고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자, 보십시오. 미국과 일본은 우리보다도 기술이 우위에 있고 중국보다는 두 단계, 세 단계 위에가 있어요. 중국이 당연히 필요한 기술은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제조업의 1차 벤치마킹 대상이 한국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 지금 미국과 일본, 유럽까지 포함해서 차이나 배싱이라고 있어요. 중국에 대한 경계감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애들이 돈을 갖고 M&A를 하고 들어오니까 인수를 하려고. 그걸 기술 인력 있는 기업들은 미국이나 일본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게 더 심해질 겁니다. 중국에 대한 경계감이. 그럼 중국이 돈 갖고도 이제 잘 안 되면은 한국이 그래도 제일 좀 만만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러브콜이 10년간 갈 수 있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양국이 같이 공동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1세기가 2015년이니까 15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21세기. 가장 큰 변화가. G2와 G3의 역전입니다. 일본이 어떻게 G3로 내려앉습니까? 제가 갔을 때 일본 80년대 말에 정말 일본은 그때 제일 잘 나갈 때였지 않습니까? 제가 동경에 도쿄 에케 앞에 서점에 가면은요. 그때 일본 서점은 일본에 대한 예찬론, 일본에 대한 일본 불패론이 얼마나 책방에 많은지 몰라요. 21세기 누가 제패를 하겠습니까? 일본인가 독일인가? 일본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일본이 망하는 건 딱 하나다. 천재지변. 그때 그런 일본이었어요. 근데 제가 떠나니까 91년에 제가 떠났습니다. 91년에 떠나니까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 누가 그걸 알았습니까? 포지션이 역전된 겁니다. 중국. 중국이 G2로 올라가고 일본이 G3. 돈이 남아돕니다. 중국은. 작년 말에 그 4조 달러의 외환 보유고인데 금년 초에 조금 줄었더라고요. 3조 7천억 달러로. 왜 중국에 돈이 많겠어요? 수출해갖고 세계 공장이었으니까 수출해갖고 돈, 달러가 많이 들어오죠. 또 하나는 외국인 투자 유치. 투자가 많이 들어오니까 달러가 넘쳐나는 거예요. 미국 국채에도 투자가 그래도 남으니까 AIIB도 만들고 전 세계 달러 보유가 3분의 1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 또 많이 들었겠지만 세계의 시장으로 공장에서 시장으로 면모를 하고 있다. 자, 이제 중국이 작년에 역전을 했어요. 작년에 역전한 게 두 개입니다. 중국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하는 금액보다 자기네 투자하는 금액이 더 많아졌어요. 작년 말 기준으로. 또 하나 작년에 뭐가 또 있습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구매력 기준 GDP가 역전이 되는 거죠. 중국이 1등으로 올라갔죠. 팍스 시니카를 시진핑 정권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명목 GDP는 아직 한 60% 수준밖에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구매력 기준의 GDP가 넘었다는 거죠. 저는 이 통계도 조금 의문을 갖고 있어요. 중국이 통계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지하경제가 워낙 많고 어떻게 보면은 명목 GDP 기준으로도 중국이 미국을 초월했을지도 모릅니다. 통계 안 잡히는 게 많으니까 그렇지. 무역 전 세계 1위 국가죠. 외환 보유고 전 세계 1위죠. FTI 투자 유치 중국이 제일 많죠. 세계 1위 품목수가 2013년 기준으로 1,500개가 넘었어요. 우리는 자꾸 줍니다. 12개로. 자, 저런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저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중국의 그림자. 고민이 많아요. 중국의 고민. 제조업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격차. 중국의 격차는 크게 두 가지예요. 빈부 격차. 도시와 농촌의 격차. 이 격차가 자꾸 커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중국의 체제는 뭡니까? 사회주의 체제잖아요. 경제만 시장 경제를 도입했지. 시장 경제를 도입했는데 격차가 자꾸 커지면 사회주의가 말이 됩니까? 사회주의라는 게 같이 벌어서 같이 나눠먹고 살자는데. 이 모순이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도 자꾸 이제 경제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동력이 없는 거거든요. 제가 유럽 것만 해도 1% 성장합니다. 유럽이. 1%도 못해요. 동력이 없어요. 중국도 동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성장 동력이 상실되고 있는. 노동력이 계속 투입이 안 됩니다. 투자? 옛날에는 투자, 얼마나 투자 유인이 많았습니까? 상해가 30년 전에 정말 상점 100회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상해가. 그건 투자를 막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연해 지역은 투자가 안 되게 중소부로 갑니다. 투자 유인 최근은 많이 줄은 거죠. 기술, 일반적인 기술은 많이 캐치업을 했어요. 더 나은 기술이 필요한데 그게 없는 거예요. 제도, 중국도 제도는 다 많이 갖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딱 힘든 제도들, 어려운 제도들은 안 고쳐지고 있어요. 부정부패라든지 국영기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고쳐지면 중국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없거든요. 그다음 수출, 공급과잉에다가 인건비 올라가고 위안화에다가 이 5대 수출 동력이 상실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 중국 포럼할 때 7% 성장을 많이 이야기드렸어요. 7, 8%는 그래도 중국이 2020년까지 7, 8%는 계속 갈 거다. 저는 반대론자였습니다. 5, 6%로 떨어질 거다. 3, 4년 내에. 원래 7% 방어할 수 있을까요? 며칠 전에도 기준금리 풀고 지준율 인하시키고 난리를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막으려고. 1분기에 7% 성장했어요. 중국이. 7% 이제 경계선에 와 있습니다. 5, 6% 떨어지는 거는 제가 봐서 시간 문제 같아요. 그래서 중국도 이제는 양적인 성장의 한계를 정부 관계자들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또 보이지 않는 내관이죠. 쉐도우 뱅킹이나 그림자 금융, 지방부채. 이거는 계산이 잘 안 돼요. 중국 사람들은요, 사업을 하면은 중국 기업하는 친구들, 한족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공장을 만드는데 5억이 필요하면요, 20억을 융자를 받습니다. 뒷조사도 잘 안 해요. 나머지 15억은 뭐 하느냐? 딴 용도로 쓰는 거예요. 사적인 용도로. 그러니까 이게 돈이 어디 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방정부 부채? 부채가 잘 칼큘레이팅이 안 됩니다. 계산이 잘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숨겨진 내관입니다. 자, 제가 있을 때 2012년도가 일본 경제학자들이 쓴 책입니다. 일본 경제학자 10명들이 쓴 책이 중국 제2의 일본이 될 것인가. 1990년대 초반에 일본의 경제 상황하고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이 굉장히 흡사하다는 거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부동산 버블로 시작했잖아요. 중국이 그걸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의 북경 집값, 상하이 집값은요, 서울보다 훨씬 비쌉니다. 강남구보다. 한 서너 배 비쌀걸요? 저 푸동 쪽에 가면 더 비싸요. 부동산 값이 말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중국 친구들하고 이야기했더니, 야씨, 우리가 어떻게 일본이 되냐. 미국이다, 미국. 우리는 미국. 덩치가 있으니까. 근데 미국과 일본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중국 경제를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경제성장률이 후퇴하고요. 제조업 공급과잉, 19개 산업이 공급과잉입니다. 대부분의 산업이 다 공급과잉. 경기가 좋을 때 설비 투자를 많이 했는데 수출이 안 되고 내수가 부진하니까 다 과잉 설비가 된 거죠.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느낀 게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시장에 부동산 버블하고 제조업에는 과잉 설비입니다. 경기 좋으면 설비를 막 투자를 하잖아요. 이게 다 과잉이 되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설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노동력까지 일자리도 잃게 되는 거죠. 자, 디플레이션이 나타나죠. 소비가 살아나지 않아요. 중국도 지금. 산업의 업그레이드. 서비스업이 아직 50%가 안 돼요. 서비스업이. 비중이. 자, 외부적으로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회복이 지연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수출이 부진하지 않습니까? 미국과 일본이 서로 제조업을 부활시킨다고 기업을 빼가고 있죠. 인도와 아세안이 중국의 인건비 상승, 여러 가지 중국의 경제 사정 변화로 인해가지고 차이나 플러스 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중국 경제 빅뱅이라든지 경착륙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요약을 해서 빛과 그림자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빛을 보면 우리는 희망이 별로 없어요. 왜 중국하고 경쟁을 합니까? 규모의 경쟁을 하던 시대는 지났어요. 중국하고 왜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식 경쟁을 합니까? 자동차나 모든 게 중국이 우리보다 생산도 많고 다 많아요. 야, 중국이 우리를 초월했다? 아, 그거 왜 우리가 1위 1위를 합니까? 당연할 수 있는 거지. 중국이 G2인데요. 우리가 나은 게 뭐가 있는지요. 우리가 나은 기술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그대로 유지해 갈 수 있는지, 그거를 전략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중국하고 도토리 키재기식을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그림자 쪽에서 우리의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저 그림자 때문에 중국이 우리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 제조업의 경쟁력 후퇴? 이제 고도 성장하면 당연히 인건비 올라가고 노동력 부족이 생기고 제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는 거죠. 당연히. 아, 그렇게 되면 외국 업체가 중국에 붙어 있겠습니까? 철수를 시작하죠. 그게 다 우리가 경험해온 글로벌 경제의 현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중국이 그런 터닝포인트에 와있다는 거죠. 자, 국유기업이 아직도 압도적인 GDP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민간기업이 자꾸 나오죠. 국유기업적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10년, 시진핑 10년 국유기업 계획은 계속 갈 겁니다. 혼합경제, 믹스드 이코노미가 돼요. 혼합경제라는 게 국유기업하고 민간기업이 혼재하는 믹스드 이코노미 시대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변화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필연. 어차피 올 수밖에 없는 거. 시진핑 정권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행히 시진핑 리크창 체제가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굉장히 리더십이, 중국의 리더십은요, 이 준비된 리더십이더라고요. 지금 중국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를 근접시켜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중국 변화의 핵심 키워드가 뭔가. 중국 산업이 전부 재편이 됩니다. 전 세계 공장을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세계의 공장을. 근데 공교롭게 7대 전략 산업 이런 것들이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비슷비슷해요. IT, 바이오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전기차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에 저는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게 공장 자동화입니다. 우리가 80년대 말에 인건비가 올라가고 문제가 제조에 문제가 생기니까 밖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중국으로, 동남아로. 중국이 지금 공장 자동화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어요. 인건비 자꾸 올라가고 사람이 부족하면 제조업 인력이 없으면 뭐를 하겠습니까? 공장 자동화를 하죠. 그거 가다가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가는 거죠. 중국도 이제 나옵니다. 분명히 제가 3, 4년 내에 동남아에 아마 우리하고 굉장히 박이 터질 거예요. 중국 애들이 나와가지고. 자, 소비. 소비는 제가 중국 가서 처음에 느낀 게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물건값이 비싼 데가 중국입니다. 중국에 사는 주재원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절대 중국에서 옷을 안 사 입어요. 옷도 퀄리티도 안 좋거든요. 가격도 비싸요. 그러니까 명품 브랜드들이 중국에서는 가격을 더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수입 상품도 마찬가지고 자국에서 만든 상품도 제일 비싸요. 유통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는 소비시장을 키울 수가 없어요. 중국이. 오프라인이 다 망하고 지금 오프라인이 완전히 구조증이 일어나고 있어요. 월마트가 철수를 하고요.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지금 파괴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유통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중국에 우리가 뭐 이야기하면 중국은 명품이 제일 잘 팔린다. 시진핑 정권 들어왔어요. 명품이 후퇴합니다. 퇴조합니다. 부정부패 단속 있죠. 이제 자꾸 이제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이래 되면 합리적인 소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시장 공략하라 그러면은, 야, 과하게 그 중국 시장에는 명품 시장을 공략해야 된다. 탑 1%, 3%의 시장을 공략해야 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절대 전략에 채택해서는 안 된다. 중국도 이제 합리적인 소비를 가고 있어요.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격. 어느 상품도 마찬가지죠.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절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중국이 변화의 또 하나 문제가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여성, 아동, 노인이 소비의 주력부대로 등장을 합니다. 웰빙, 마이카, 뭐, 세이프티, 그린, 스마트, 이런 키워드가 중국에서도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이런 용어들이. 자, 서비스업. 서비스업이 선진국이 되려면 대부분 서비스업이 한 70%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70% 전후. 지금 아까 제가 말한 50%밖에 안 되거든요. 50%가 안 되거든요. 49%거든요. 이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 비중이. 중국이 이제 소비를 키우다 보면은 여기에 또 우리의 굉장히 방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서비스 산업은 뭐 꼭 요식업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 산업이. 자, 차이나 리스크의 실체. 그 첫째는 제조업에서 나옵니다. 노동력. 노동력이 계속 임금이 상승하고 노동력이 제조업에는 부족해요. 그런데 화이트 칼라는 또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화이트 칼라는. 제조업은 없어요. 농국민들이 농촌에 와서 일을 했는데 도시 물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더 이상 생활을 못해요. 다 명절에 가면 안 돌아옵니다. 진위 계수로 보면 부의 편중이 제일 심각한 나라가 중국이죠. 아시아에서. 소위 말해서 미들 인컴 트랙. 중진국 함정에 중국이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이 성장률이 왜 자꾸 둔화되겠어요? 여러 가지 재반 요인들이 성장률을 둔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 자기네들 일반적인 중국인들입니다.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학위를 중국에서 했는데 주말에 이제 상해 교통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주말에 이제 공부를 하는데 가보면은, 이야, 중국의 학구열일까? 토요일날 열 교통대학이요. 주중보다 더 많습니다. MBA, DBA. 이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공부를 할까? 공부보다 뭐를 하는 겁니까? 관시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고, 비즈니스 전략을 짜고 플랜을 만들고 일을 도모를 합니다. 심지어요, 접대 부정부패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접대 방법이 그 MBA 코스 한 3명, 너에서 3명을 시켜주겠다. 이런 것까지 등장해요. 그 정도로 MBA 난리가 아닙니다, 중국에. 그래서 모든 것이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기회가 많다. 근데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는 단기간에 성공한 기업들 약점이 많다. 아까 말씀하신 알리바바나 샤오미, 이런 바이두, 텐센트 뭐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이렇게 슈퍼리치로 나타났지만 굉장히 많은 약점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예로 작년 말에 알리바바 짝퉁 때문에 뚝 떨어졌죠. 샤오미가 인도에서 특허 소송 걸리죠. 많은 허점을 갖고 있어요. 마인이 여기 와서 막 떵떵으로 가지만은 거기에 절반 이상이 짝퉁 상품입니다. 타오바오에. 작년에 이제 제일 히트친 화장품 중에 하나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기름 화장품이 있어요. 말기름. 한국에서 수출 단가가 70위안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최소한 소비자 가격이 150위안은 돼야 되는데 이 민폐로 20위안짜리가 타바에 쫙 깔려있어요. 20위안, 30위안. 어떻게 그런 가격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대부분이 짝퉁이, 한 50% 짝퉁이 한국, 특히 한국 상품. 짝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중국 시장을 공략하면 짝퉁을 항상 대비를 하고 시장을 접근해야 된다. 짝퉁을 대비해서 후속 상품을 만들어야 되고 짝퉁에 대비해서 다른 어떤 전략들을 계속 갖고 가야 짝퉁이 나오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요즘 중국에서 눈여겨볼 게 이제 부정부패. 이거는 3년 이상 계속 갈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 코트라에 근무하던 친구가 검사 친구 안에 있는데, 코트라가 만두고 연변에 갔는데, 연변에서 검사를 하는데, 시진핑이 호랑이만 잡는 게 아니에요. 고양이도 잡고 있어요. 그 지방 검사들이 굉장히 바쁘대요. 왜? 지방 탄관놀이들, 지방 그 부정부패 단속 때문에. 정말 일관성이 있어요. 이 시진핑 정권이 부정부패 단속은. 이 3년은 더 갈 겁니다. 왜? 자기 이제 주변 정리하는 이유도 있고, 이걸 해야만 다음 넥스트 5년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3년은 계속 갈 겁니다. 그 다음 온라인 혁명,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중국의 해외 유학파들이 중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거죠. 하이구이라는데요, 하이구이. 우리는 제가 미국 근무할 때도 그렇고 유럽 근무할 때도 그랬는데, 공부한 사람들이 안 들어오려고 그러더라고, 한국에. 한국에 오면 일자리도 없고, 대학도 못 가고, 교수도 못 하고. 중국은 그걸 만들고 있어요.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가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작년 말에 이제 두 번을 그 산동성에 칭다오라고 있죠, 칭도. 거기에 형급도시 지모라고 있어요, 지모. 지모 정부에서 초청해서 두 번을 갔다 오는데, 중국 유통대회를 하고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산동성이 어떤 곳입니까? 80년대 말에 수교 이전부터 우리나라 기업이 제일 먼저 가서 안착한 곳이 산동성 아닙니까? 인가공 수출 전진기지죠. 이게 이제 탈바꿈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임금비 보고 나갔던 산동성에 나갔던 우리 기업들이 대부분 다 철수를 했습니다. 대부분 철수를 하고 이제 남아있는 기업들이 있죠. 제가 논문도 그 논문을 썼습니다만은 그 중에 남아있는 기업들이 수출에서 내수로 전환하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제3국 수출에서 중국 내수로 전환하는 거죠. 살기 위해서 바꾸고 있는 거죠, 전략을. 근데 여기가요, 내수 유통 전진기지로 탈바꿈하고 있어요. 인간공 생산기지에서. 중국은 뭔가 한번 대약진 운동 비슷하게 뭔가 하나 붙으면 전국이 붙어버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통, 그 온라인, 오프라인 쪽에 유통 퍼실리티, 인프라를 만드는 중국이 난리예요. 그 유통 대회를 두 번째 갔을 때 유통 대회를 했는데 서로 막 돈을 부을 때 막 붙는 거죠. 서로 경쟁적으로. 그래서 부실이 생기고 여기 자유무역구라 해가지고 국제 물류 단지를 만들고 외국 기업들이 와서 이 국제관에는 물건을 쇼룸을 만들어서 그래서 오프라인에도 팔고 온라인에도 전국으로 연결시켜주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유치하는 대상이 이태리하고 한국이더라고요. 중국말로 소상품, 일반 소비자. 소상품이 가장 필요할 수 있는 데가 한국은 당연히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왜 이태리가 들어가느냐. 이태리 중소기업이 잘 돼 있잖아요. 브랜드 상품이 많고.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원조 상인이 지금 중국의 최고의 상인 아닙니까? 원조 출신들이. 원조 사람들이 다 이태리에 가 있어요. 이태리에 가서 이태리 명품들을 중국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무역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유통망을 계속 중국 정부가 전국에 만들고 있어요. 중서부 내륙까지. 여기에 올라타야 된다는 거죠. 잘 올라타야 된다.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2년간 무료 임대에다가 뭐 또 각종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중국의 변화에 올라탈 수 있느냐. 빨리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자, 앞으로 10년 중국 경제 어떻게 변할 겁니까? 대외 의존도 줄어들 겁니다. 수출 주도에서 이제 내수 주도로 바뀌니까요. 또 전환기에 나타난 이중적 구조.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 투자를 받는 나라에서 투자를 하는 나라. 그 다음에 수출보다 중국 내수 시장. 수출과 내수 시장 이런 이중적 구조가 10년간에 계속 트랜지션을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이요. 특히 지식인들을 만나보면은 자기네들은 이미 한국은 안중에 없다 그래요. 한국은 넘었고 이제 일본, 일본도 뭐 미국밖에 없다. 근데 내심은 현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에 현장을 보면은 한국이 최고의 벤치마킹 대상이다. 경쟁 대상이지만은 벤치마킹 대상이라는 게 뭡니까? 경쟁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협력의 대상이라는 거죠. 현장에 그래서 답이 있다는 거고요. 자, 중국의 제조업 고민을 제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의 제조업을 고민을 풀어줄 솔루션을 갖고 있나, 키를 갖고 있느냐. 이게 갖고 있으면은 계속 러브콜을 계속 갖고 갈 수 있죠. 이걸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기업과 더 섞여야 돼요. 그리고 한국에, 왜 한국 기업이 2만 몇천 개가 중국에 나가 있습니까? 2만 2천여 개가. 대기업이 먼저 나오고 선단식이죠. 중소기업이 따라갔죠. 계열 공장들, 협력 공장들. 우리끼리만 하려고 그래요. 공급 스프라이 체인뿐만 아니라 밸류 체인까지 R&D라든지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마케팅 이쪽으로도 다양하게 협력을 해야지 그냥 부품, 단순히 부품 소재 공급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중국 제조 고민을 풀어줄 키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10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중국 소비시장을 찾고 있는데 변화의 방향을 읽으면 우리가 어디에 탈 수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온라인, 오프라인, O2O가 지금 또 뜨고 있어요. 지방상권, 자유무역구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O2O가 생깁니다. 제가 중국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한번 중국 가시면 계속 이걸 한번 타보십시오. 가오티에 고속철이라는 건데요. 이 고속철이 중국을 지금 크게 바꿔놓고 있다. 우리가 이제 경제개발할 때 고속도로가 굉장히 이제 많이 바꿔놨잖아요. 고속철이 중국을 일일 생활권을 묶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합니까? 트렌드를 빠르게 변화를 시키고 있는 거죠. 중국의 야심이 뭡니까? 뭔가 글로벌하게 뭔가 이슈가 되고 있지만 누구도 선점하지 하고 있지 못한 분야. 이 부분에 중국 정부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1등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중에 제일 처음 시도한 게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성공했습니까? 아직 실패했다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실패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선택이 망하고요. 500여 개의 기업이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고속철. 이거는 중국의 야심이 성공을 한 겁니다. 종주국 프랑스를 넘어섰고요. 일본보다 가격이 40% 이상 삽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한번 큰 사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사고 별로 들은 적 없잖아요. 중국 고속철. 또 하나의 야심작이 있죠. 전기자동차. 이것은 누구도 아직 선점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잖아요. 중국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분야가 전기자동차 분야인데 이거는 진행형입니다. 아직 진행형. 성공할지 실패할지. 근데 중국은 대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밖에 없지만은 할 수만 필연적인 것도 있지만 이 부분에 집중 투자를 세계 1등이 되겠다는 겁니다. 저게. 작년도 중국 고속철이 세계 시장에서 50% 점유했어요. 이제 이 중국의 고도성장, 고도성장은 뭡니까? 먹거리 블랙홀이에요. 원자재 공장을 할 때는 원자재의 블랙홀이라고 하는데 먹거리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먹는 거 얼마나 잘 먹습니까? 이제 먹는 게 배고픔은 해결을 했는데 이제 뭘 먹을 것인지요. 이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놀란 게 중국 사람이 완벽하면 저는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국은 굉장히 허술해요. 상술은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메인테넌스, 유지 관리, 보수 이런 쪽은 젬병이 됩니다. 제가 북경 가서 처음에 아파트를 구하러 갔는데 1년 된 아파트라 그래서 왕릉이라고 한국 분들 많이 사는 데잖아요. 거기 가서 집을 구하러 갔는데 1년 됐대요. 1년 됐으면 굉장히 깨끗하겠구나. 보자. 엘리베이터 타러 갔는데 지하에 차를 대고 이게 무슨 15년 된 아파트인지 놀랬습니다. 그러고 이제 수닝이라든지 우리 같으면 뭐 하이마트라든지 이런 이제 전자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전문점들. 끝은 화려해요.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좀 가겠다 가보니까 화장실이 무슨 우리 70년대, 80년대 화장실. 그게 중국 북경 상해의 금만 뺀질이한 그 빌딩 내부의 모습입니다. 대형 사고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옛날에 우리가 일본하고 한국이 한 20년 늦었다. 뭐 어떤 분 그러니까 되게 뭐라 그러더라. 10년인데 뭐 20년이냐. 지금 제가 봤을 때 중국하고 우리하고 그런 측면에서 한 20년 이상 우리가 앞서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나온 과정을 보면은 중국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는 걸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어디에 시장이 있는 건지 그것도 판단이 선다는 거죠. 중국이 이제 사하러 그런 건 도시화율입니다. 도시, 소비하고 도시화. 도시화는 이중, 두 개로 진행이 되는데요. 기존 도시의 스마트화, 스마트 시티죠. 또 하나는 농촌을 도시화하는 것. 이 도시화가 지금도 현재 한 55% 수준이 되어 있는데요. 계속 우리는 한 80%까지 가 있잖아요. 도시화가. 돼지고기, 전 세계 돼지고기 50% 중국이하고 있고요. 와인 소비량 전 세계 1등, 중산은 와인 최고만, 와인바가 제가 사는 상해의 그 황진칭대라고 좀 이제 주재원들 많이 사는 동네인데 와인바 장사 굉장히 잘 됩니다. 자, 지금 이제 팍스 치니까 누가 미국 사람들이나 이제 유럽 사람들이 서방 언론들이 서방의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중국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이중적이죠. 다르게 나타납니다. 마틴 잭 같은 사람은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 2030년 뭐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조셉 나이라는 교수는 미국의 세계는 끝났는가요?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보면은 중국은 절대 미국을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중적이죠. 어느 게 맞겠습니까? 이게 이제 팍스 브리테니카 시작할 때는 스웨즈 운하, 팍스 아메리카 시작할 때는 저 파나마 운하 아닙니까? 중국이 저 니카라과 운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또 역사적으로 보면 시그널이라 그럽니다. 저는 이게 이제 당분간 같이 갈 차이메리카, 중국하고 미국은 공존할 겁니다. 한 3, 40년, 2050년까지는. 차이메리카 시대가 중국이 빨리 미국을 잡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팍스 이야기하면, 패권을 이야기하면 경제력만 갖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군사력, 소프트 파워. 또 하나 있는 게 금융까지 들어가죠. 경제력은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중국이 이제 성장 모델을 포기했어요. 신창타이, 뉴노멀이 나오죠. 근데 지금까지 한 거는 고도 성장 시대는 빠른 추격자, 빨리 추격을 해야 된다.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시대는 갖고는 1등이 될 수가 없어요. 메이드 바이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의 시각이 그거예요. 중국이 과연 그걸 만들 수 있겠나? 지금까지 모방만 하고 짝퉁만 하던. 지금도 외국 기업의 수출이 한 50% 돼요. 중국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이 중국 수출에 차지하는 포션이. 위안화가 이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유럽이 무너지는 게 그리스 디폴트라든지 뭐, 제가 근무할 때 2002년도에 동서유럽이 이제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되는데, 서유럽에 동력이 없으니까 동유럽을 끌어안고 또 유로화를 만들어 유로존을 만들고 하는데 그때 유럽의 모델이 뭐냐면은 United States of America입니다. United States of Europe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럼 비슷한 거 아닙니까? 미국도 죽어야 돼. 그 개별 국가 역할을 하니까. 그게 실패한 거죠. 일본이 무너지고 EU가 동서유럽 통하면서 유로존을 갖고 미국에 붙으려고 했는데 깨져버렸잖아요. 재정위기. 이제 위안화가 딱 내미는 거예요. 왜? 세계 무역량이 1위인 중국이 이 결제통화부터 시작해서 위안화를 갖고 가겠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중요한 국제통화가 될 거라고는 인정을 합니다. 해외 기업들이나 포춘 500 기업들이. 그러나 다만 영향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확실하게 생각하는 거죠. 달러의 영향력을 언제까지 캐치업할 수 있겠느냐. 저 부분이 이제 미국을 넘갈 수 있냐는 바로메타가 될 겁니다. 화폐전쟁, 승홍비닝에서 화폐전쟁 책도 보면은 결론이 뭡니까? 달러를, 위안화가 달러를 먹을 것인가 그런데 그게 결론이 승홍비닝도 미국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근본이제로 다시 돌아간다든지 미국의 업무론이죠. 제3의 기축통화를 만들어서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국채라든지 미국에 그걸 일거에 무너뜨리는 이런 업무론이 있는 거죠. 자, 중국이 이제 해외에 많이 발을 뻗치고 있어요. 돈을 갖고, 돈을 위로 갖고 있죠. AIB도 그 중에 하나고요. 자, 제가 이제 왜 자꾸 아까 포스트 차이나 이야기 차이나 플러스 원이었냐면 중국도 자동화를 하고 안 되면 제조업이 경쟁이 상실로 나올 겁니다. 저출치. 해외 투자가 더 많다 그랬지 않아요? 중국이 시장으로 바뀌잖아요. 중국 애들 가만히 계신가? 싼 데 가서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들어오려고 하겠죠. 이제 한중 간의 협력은 양국 간에 있는 건 아닙니다. 제3국에서 협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이나 플러스 1이 우리의 전략으로 차이나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제조업도 마찬가지, 시장으로서도. 시장으로서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차이나 플러스 1이라는 게.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 가다가 어디 가겠어요. 동남아 갔다가, 나중에 뭐 아프리카, 여기서 아프리카 간다는 업체들도 있더라고. 일본 업체들도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자동차가 어디로 갑니까? 시장에 가까운 미국에 가서 다 공장을 하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시장 가까운 곳에 공장은 만들어질 것이다. 제조업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옮겨다니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제 중국을 보는 시선부터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의식 가질 필요 없어요. 중국이 우리를 초월했다? 중국이 우리를 앞서갔다? 기술이 우리보다 앞섰다?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분야만 하면 된다.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중국은 뭐가 있습니까? 자본하고 시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좀 나은 게 뭐가 있어요? 기술하고 상품이에요. 이걸 둘 결합을 시키려면 중국 자본을 계속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제 다양하게 FTA를 통해가지고 중국 자금이 부동산 일면도에서 다양하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혜주가 나타나요. 수혜주, 바이오, 제약, 화장품, IT, 뭐, 육아용품, 이런 게 중국 자본 때문에 수혜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중국 비즈니스, 우리 막 관시, 한국 사람들은 이 커넥션 만들기 좋아하니까, 이제 더 이상 중국에서는 외국 사람들하고 관시를 안 해요.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하고, 중국이 수입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2013년부터. 근데 우리는 상표 추는 것도 안 해요. 지역마다 좀 달라요, 중국이. 근데 의외로 한국이 만만해서 한국을 좋아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사람을 좋아하고 한국을 좋아하는데, 특히 좋아하는데. 이런 데를 친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요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조금 글로벌화 되기 전에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사람들이, 중국이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죽기 전에 소원, 버킷리스트에 북경을 한번 가보는 거래요. 북경. 그 수도에 한번 가서 장성을 보고 만리장성을 보고 상해에 가서 푸동을 보고. 근데 이게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해외여행이 중국인들이 주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버킷리스트에 한국이 들어갈 수 있느냐. 정말 작년에 보니까 1.6% 우리 GDP 성장에 기여를 했더라고요. 중국 요커들이. 지금 우리 인구가 5,500만 아닙니까? 5,500만 갖고 절대 내수시장을 키울 수가 없어요. 미국이나 일본 기업이 유턴하지 않습니까? 리쇼어링을 하는데 제조업 부활 뭐 인센티브를 주고 하니까 한국 기업은 안 들어와요. 대기업 절대 한국에 안 들어온대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표면적으로 노사분규도 이야기하고 제조업에 대한 자꾸 규제. 근데 근본적인 건 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수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은 내수시장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계속 요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중국 부자, 제가 알리바바 마이는 못 만나봤는데요. 충칭호나 와하, 2013년도 중국 최대 부자죠. 를 만나면 중국 부자들은 참 겸손합니다. 검소하고요. 제가 참 놀랐어요. 이 와하랑 항저우에 있는데 이분 회사를 갔는데 저는 시내 한복판에 다운타운에 아주 큰 건물이 있을 줄 알았더니 아이씨, 기사가 내려갔는데 아주 우리 같으면 어디라 그럴까 변두리 가가지고 5층짜리 낡은 건물에 뚝뚝 갔는데 남자가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서실도 없고 회장이 그 안에 툭 혼자 앉아있어요. 중국 최고의 부자가 저 음료그룹 아닙니까 와하가. 저는 이제 그 중국에 미국, 일본이 빠져나가니까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온다. 미국과 일본이 빠져나가는데 우리는 중국에 올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의 시장이 협소하니까. 그래서 중국의 저는 라이프 사이클 변화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심을 사로잡아라. 중국의 여심. 우리 여심을 사로잡은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화장품, 커피 이런 상품들이 이제 잘 파고들고 있는 상품들이죠. 여심을. 여자를 잡아야 된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실버시장. 이거 못 잡으면 안 되죠. 실버시장. 여기에 우리 많은 창조 경제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 키즈 시장, 육아, 뭐 식품. 왜 우리가 농업이 위기입니까? 중국 사람들은 농업이 한국에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콘텐츠. 콘텐츠, 이게 중국이 규제가 심해요. 사회주의 국가니까. 근데 이 콘텐츠 협력이 FTA로 우리한테 조금 풀어주고 있어요. 사람이 부족한, 옌청이라고 가보셨어요? 기아차 공장에 있는. 저는 아까 중국이 우리를 좋아하는 지역이 많다고 이야기했는데, 옌청 같은 도시를 많게는 10개, 한 5개만 만들면, 우리 중국을 어떻게 14억 인구를 다 먹습니까? 중국의 전역을 몇 개만 먹어도 성공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시안이 지금 그런 도시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갔죠. 칭다오, 우리가 가깝고. 왜 강문이 없는지,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돼줘야 메이드 포 올리 차이나를 상품을 만들 수 있거든요. 가격이 중요합니다. 팔릴 수 있는 가격. 가격을 우선시해서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혼자 갈 것인가? 파트너가. 혼자 가면 1%도 변중만 올리다가 치웁니다. 파트너를 만나면 10% 20%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중국의 5대 키워드. 도시와 온라인 제조업 업그레이드, 환경, 서비스 산업. 이 중국 내수시장의 5대 키워드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중국이 수출이 안 되고 중국이 경제가 나빠지면은 우리에게 독이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약이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더 많이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게 초점을 맞추자는 거죠. 저는 가장 좋아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스토리텔링. 왜 한국 떡볶이가, 해오리 감자가, 만카페가 왜 중국에서 히트를 치고 있는지. 이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 잘 나가는 상품 다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품하고 상품은 다릅니다. 어떻게 상품화를 시킬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결론은 뭐냐? 중국을 인정해야 됩니다. 절대 중국하고 이제 더 이상 경쟁은 필요 없다는 거죠. 막가파식 경쟁 필요 없어. 중국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변화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변화를 읽을 수 있을 것인가. 의외로 우리가 경험해온 거기 때문에 쉽다는 거죠. 마지막에 중국은 결코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 타이밍을 놓치면, 이 골든 타임을 놓치면, 저는 맥시멈 10년이에요. 짧게는 5년.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다른 어떤 경쟁자들보다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 유리한 조건은 극대화해야 되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움츠려들 것이 아니고, 우리의 비전을 만들고 도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잘 정리가 돼서 전달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고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앞으로 10년 한국어 없는 중국은 있어도 중국어 없는 한국은 없다를 주제로 한 GNC 팩토리 김상철 대표의 강연을 들어보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